멈춰버린 my timeline 지루해진 day and night 재미없고 따분해 뻔한 every day yeah, yeah, yeah. 스피드 속에 우릴 보면 왠지 난 세상 얘기 같아 나만 빼고 행복해 but I'm not okay yeah, yeah. 다들 완벽해 보이는 매일 나 혼자 말로가 된 듯이 이 세상과 내 마음의 거린 So far 이건 마치 hell yeah I'm not happy 행복한 척 too yeah But I'm not happy 불안 듯이 꿈에게 또 don't feed 궁금하지 않아 난 semi free 이건 마치 hell yeah Tell me what you feeling, yeah. I got trouble, trouble healing, yeah. 필요한 건 오직 chilling, yeah. 난 놓아줄 수 없다면 delete me. 다들 완벽해 보이는 매일 나 혼자만 logout 된 듯이 이 화면 속과 내 마음의 거리. So far 이건 마치 hell yeah I'm unhappy 행복한 척 tell yeah But I'm unhappy 불안 듯이 꿈이 깊다 perfect 궁금하지 않아 난 set me free